태양절의 즈음에서 저국을 방문하고 있는 최은복 재중조선인 정유라회 의장이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지난날 세계 지도에서 빛을 잃고 식민지 약소민족의 눈물의 아리랑만이 울려 퍼지던 저국 당후에 자주 자립 자유로 빛나는 사회주의 강국 참다운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분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 대운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의 애국, 애족, 애민의 헌신의 자욱이 있었기에 우리 결의는 미중류의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며 융성번영하는 강대한 민족, 절세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민족으로 위엉돌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